소리 내어 불렀네. 당신을 찾아 헤맸네.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,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나를 데려가다오. 영도 딸이 난간 위에서 난 포동 뒷골목에서 차갈치아지 내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차갈치아지 나를 나를 데려가다오. 영도 딸이 남단 위에서 난 포동 뒷골목에서 차갈치 아지매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차갈치 찾는 자갈치아.